여보세요? 아, 일 끝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? 우산은 안 챙겨왔어?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릴 텐데 거기서 기다릴 수 있겠어? 그럼 내가 거기를 데리러 갈게. 조금만 기다려. 비 맞고 막 그러면 안 된다. 알겠지? 조금만 기다려. 많이 기다렸지. 하, 진짜 비 많이 오네. 우산은 왜 안 챙겨왔어? 오늘 비 온다고 내가 말해줬는데. 그래도 이렇게 비 안 맞고 기다리고 착하네. 막 비 맞고 그러면 막 뭐라 할라 그랬지. 일단 같이 우산 쓰고 집에 갈까? 내 빗소리 되게 좋다. 맞지? 자기랑 이렇게 걸으면서 빗소리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. 오늘은 일하는 것좀 어땠어? 많이 힘들진 않았어? 아까 막 천둥번개 치고 엄청 그러던데 놀라진 않았어? 왠지 막 번개 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나더라. 비 올 때나 천둥 칠 때, 우리 자기 맨날 무서워했잖아. 뭔가 이불 안으로 숨고 맨날 그랬었는데,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알아? 그래서 비 오는데 자기 생각나더라고. 근데 진짜 비가 많이 온다. 바람도 너무 세게 불고. 우리 저기 위에서 조금만 쉬었다 갈까? 아니 난 그냥 집도 멀고 비도 너무 많이 불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어서 그냥 잠깐만 쉬었다가 자는 거지. 그리고 오늘 자기랑 있고 싶기도 하고 자기랑 있으면 뭔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서. 무서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. 내가 같이 있어줄게. 그러면 우리 자기 맨날 안 무서워해도 되잖아.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 가자. 우리 자기 같이 우산 쓰고 와서 그런지 조금 젖었네.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되는데. 조금 부끄럽나? 아니면 조금 따뜻한 물로 먼저 샤워할래? 조금 샤워하고 오면 좀 봄의 온도가 좀 괜찮을 텐데. 감기 걸릴까봐 그런 거지. 걱정돼서. 그러니까 얼른 씻고 와.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. 아니면 같이 씻을까? 그냥 우리 자기 내가 시켜주고 싶어서. 내가 좀 혼자보다 같이 시켜주는 거, 아니 같이 씻는 거 좋아하거든.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.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건 더 애틋하게 하고 싶은 거.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기 내가 지켜주고 싶다. 일로 와. 내가 시켜줄게. 자기 나랑 같이 있으니까 몸이 뜨거운데? 그러면 감기 안 걸리게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. 중에 붙어 있을 거야. 왜 시켜주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지? 자기가 이런 이상한 소리 내니까 이상해지는 것 같아. 이상한 소리가 너무 좋은데. 나도 자기가 제일 좋더라. 자기랑 있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. 그래서 그런지 미치겠어. 뭔가 이렇게 같이 샤워하니까 같이 비 맞는 느낌. 그래도 너무 이쁘다. 이렇게 뽀뽀하고 싶게.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목 보고 있으니까 너무 섹시한데? 참겠어. 보니까 자꾸 내가 뜨거워진다.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우리 감기 안 걸리겠다. 이렇게 몸이 점점 뜨거워지니까. 살살. 맞길래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. 그냥 자기랑 이러고 싶어.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?